하지만 방탄소년단이 진격한다면 어떨까?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진격해 방탄소년단처럼 용감하지? 용감한 방탄소년단 인격시 용감하게 킥킥대래 나 랩덤을 깔리고 깔린 랩함을 등 다 쓸어버려 가뿐하게 빅빅대래 가사 완전 신들렸지 24-7 언제나 나 굿굿대 목도 없고 멋도 없는 애들이 오늘도 후려대는 저 추측 후발이 보란듯이 경적을 올려 이 판에 추사편에 가요게 추게 턱타도 과홈런 때려 자신 없다는 방망이를 내려 내 무대 끌린 대로 슛해 맘대로 그래도 대중의 함성들은 내게를 채워 무대 위에 강대 커버 좀 해 그저 마이크는 꺼도 full 나는 칠 준비된 날 힙합들 준비된 날 명치에 힙합 주고 단전 나는 칠 준비된 날 힙합들 준비된 날 그렇다 지금부터 소리 질러 우리가 누구 진격의 방탄소년단 우리가 누구 겁 없이 집어삼킨다 cause 네가 fire fire fire On and now, we're starting no more dream. 모두 위해서 선배들 등을 밝히. What more can I say? 데뷔부터 지금까지 쭉 위로. 우리의 코치 점령한 시간 혼자 첫박을 잡아들인 domino. 잡아들여 이 깜빡뜨는 우리 무대에서 길을 잡아끌어. 이런 감각스런 내 랩에 향해 한 번만 보면 순간 빠지면 너는 완전 속이 다. Nobody hold me down. Okay, 나는 4분에서 받고 빛. 우리를 항상 찍고 다녀 무릎 위에 선상남자 나는 칠 준비된 날 힙합들 준비된 날 명치에 힙합 주고 단전 나는 칠 준비된 날 힙합들 준비된 날 그렇다 지금부터 소리 질러 우리가 누구 진격의 방탄소년단 우리가 누구 Can't